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와서 구경은 할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참석하고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껍질의 변화는 없지만은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우린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은 지금도 눈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며 산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특권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드릴 때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눈으로 봐서는 맨날 별로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변화는 영적인 것이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오늘 말씀과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내가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자녀 됐다는 말은 영적인 도전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또 다른 영적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생각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든요. 그 찬양을 인도할 때도요, 앞에 있는 분들이 찬양을 준비하잖아요.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오늘 하셨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했어요? 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서 하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서론본론 결론이 있어요. 말씀 전할 때도 서론본론이 있어요. 그냥 나오는 것 같아도. 그렇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도 예배의 시작이 있고 중간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시 2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9시 20분에. 그러면 9시 20분에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할 때 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혈로 이 자리가 씻겨지고 우리가 씻겨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보혈로 씻겨졌음을 믿는 믿음을 갖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임재를 더 여기 계시지만 내가 인식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더 깊게.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 이게 기승전결의 기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9시 20분에 시작해서 기승전결의 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진행되는 것을 다 안 하고 중간에 쑥 들어왔단 말이죠. 중간쯤에 와가지고 이 분위기를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뻑뻑해지는 거예요. 이미 다른 분들 처음서부터 시작한 분들은 그 파도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먼저 온 분들은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오신 분들은 중간에 와가지고선 그 흐름을 타려면은 내가 와가지고선 분위기에 맞춰야 되고 또 이 찬양이 내 깊이 들어오려면은 나 혼자서 예수의 피로 씻고 나 혼자서 그런 과정도 모르는 사람은 멋모르고 앉아서 그 다음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게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 여기 참석하고 갔다 이게 주일 성수하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주일날 특별히 시간을 모아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시간 드림 우리의 여기에 에너지를 드림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 예배는 참 좋아요. 어디서도 이런 예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맛있고 좋아져야지 다음 예배도 또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일본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본 분들하고 그럼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일본의 변화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거든요. 예배가 변하면은 우리 공동체 예배는 변하고 있어요. 이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예배가 변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가요? 예배의 변화는 일어났어요. 이제 개인의 예배의 변화만 일어나면은요 배가는 내 양쪽 손에 한 명씩만 지금 앉아있는 사람 말고 내 오른쪽 왼쪽에 나 말고 저기 여기 지금 없는 누군가 다른 어떤 분들하고 양쪽에 손잡고 앉아있으면은 저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조의자를 놔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배가 어디서 하늘에 쭉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두 달 이 나 남았어요. 할렐루야. 두 달이면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보조의자를 구하는 시간까지도. 할렐루야. 다른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아닌 제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그분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승전결의 기에 우리가 똑바로 들어오지 못했었다면 다음부터 그 시간부터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쑥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림을 통해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신랑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진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내 예배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잠시 통성으로 하나님 의지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동시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다 같이 여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매해 종교개혁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주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천주교회만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나눌 때 희한하게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구분을 합니다.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나눌 때 기독교 고대의 역사 있다면은 고대 역사에서 중세 기독교 역사라고 한다면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있죠. 초기 초대 사도들, 교부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황권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교황보다 그 밑에서 교황 아래에서 통치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부패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천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캄캄한 암흑 시대가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 계몽주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리고 일본의 예수회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교회 정문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그 선언문을 내걸고 교황과 그 당시에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내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교황청에서는 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호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한 도시에서 점점 다른 도시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 또 스윙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종교개혁, 칼빈이라고 하는 분의 종교개혁,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양한 그 종교개혁에 동참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삶에 도전을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이유는 루터가 캐톨릭의 사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톨릭 사제로 있으면서 캐톨릭에다가 정면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루터, 마틴 루터의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그 의미를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가 가끔씩 말씀 속에서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응? 얘들아, 누구? 사울. 이야, 산이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초대, 나라가 없었다가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잘 나가다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폐하시고 세운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일시켜서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이 최고의, 지금도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거리, 존경거리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별,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다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굳게 보면 별이 있죠. 그 다윗의 별이에요.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 모두는 다 다윗을 존경하고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이지만은 통일 왕국의 왕이고 최고의 왕으로.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초등부, 너희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왜냐면 너희 지루하고 어른들 쪽만 얘기하면 지루할까 봐 내가 이거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 왕에서 그 아들 솔로몬으로 갔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잠언서를 다 기록했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구상에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 왕은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보다 더 나라를 넓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나라를 넓히면서 다른 이방 나라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많은 부인들을 첩으로 두면서 그 부인들이 외국에서 왔는데 그 부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만 섬겼던 다윗과는 달리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솔로몬 때까지는 다윗의 은혜가 솔로몬까지 갔기 때문에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는데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나라가 분열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 아들이 남왕국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진 일들이 솔로몬 왕 이후부터 생겨나는데 나라가 나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방의 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586년이 되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어져요. 멸망을 딱 당하게 되어지는 그때로부터 남왕국 유다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나라가.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남왕국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 했을 때 성군이 있다면은 다윗이 성군이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죠.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성군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아주 성군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성군이 누구예요?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은 히스기야 왕이 증조할아버지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형편없이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그 정치를 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되어지는 것을 다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자 그때부터 55년 동안을 이방신이란 신은 잡신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제단들의 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성전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다 성전을 이방의 제사드리는 신당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바알신을 섬기 즉 태양신과 바알신을 섬기는 것으로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우리가 읽은 그 열왕기하 23장이지만은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2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데 또 보면은 역대하의 34장에 보면은 요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기록되어지기 전에 21장에 보면은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있다가 죽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2년 있다가 자기의 그 신복들한테 반역당해가지고 2년 만에 왕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그 아들 요아스가 8살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게 22장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갑자기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에요. 부모 탓만 할 게 없어. 부모가 좋아도 못된 므낫세 왕이 나오는 거고 부모가 못된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 밑에서 요아스 같은 왕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지하기 나름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요아스가 그 엄청난 우상 섬기고 타락한 그 가운데에서 그걸 보고 자랐는데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이 갔던 모든 길로 행했더라. 그리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이게 2절에서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살에 왕이 됐는데 8년 동안은 워낙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역량이 너무 크니까 8년을 지혜롭게 가만히 있다가 16살이 딱 되어지는 그때부터 다윗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나이가 16살, 왕이 된 지 8년 되어졌을 때 다윗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세에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자기가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더니만은 왕이 돼서 12년이 되었을 때, 즉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16세에서 20세가 딱 됐을 때,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자신이 개혁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찾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요? 16살 때야. 16살 때부터 4년 동안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더니만은 20살 때까지 자기를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서게 되어지니까 밖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어떤 일을 만드는가?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란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는데 23장의 앞부분 쪽, 우리가 읽은 쪽 말고 앞부분 쪽에 보면요, 진짜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모든 어디에 있든지 산당에 있는 우상이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우상이든 그 성전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떨어뜨려서 부시고 태양 마크가 있는 태양신으로 돼 있는 거, 바알신, 아세라, 목상까지 싹 다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시내까지 다 뿌려가지고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불태워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뼈를 다 갈아가지고선 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자리에는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의 그 시체 해골, 이거 부정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 부정한 해골이라고 하는 해골들을 그 우상을 섬겼던 자리에다가 다 해골을 갖다 놨어.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악독했냐면은 범죄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신을 갖다가 섬겼는데 아세라신은 여신이에요. 바알신은 남신이고. 근데 여신을 섬길 때에는 남창을 두어 성전에다가. 지금 헬라신을, 히브리 그 그리스신을 섬길 때 그리스신들 남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죠. 그게 다 여창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성화 봉송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올림픽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드리고 있는 성전에서 그 성전에 거룩한 창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앞부분에 보면은 남창들이 있었대. 그걸 다 제해버렸대. 우상도 제하고, 우상과 함께는 항상 음란이 같이 따른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완전히 싹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통으로 다 바꾸고 성전에 있었던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들을 그때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든지 남유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잖아요. 그 북왕국은 없었어. 근데 아수르가 세력이 약화되어져 있었어, 그 당시. 그랬더니 이 남왕국의 영향력이, 아수르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남왕국의 이 개혁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북왕국까지 갔어요. 그래서 므낫세, 뭐 스불론, 단지파 이런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쪽에 속해 있던 그쪽 영역까지 요아스가 거기까지 가. 거기 가서 그쪽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영향받아가지고 우상숭배했던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산당과 모든 제사장들과 뭐 악독한 것들을 거기서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라 전체를 뒤흡쓸고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요아스 한 사람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싹 그 땅을 청결케 하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고 회개하고 깨끗케 하는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요아스가 했던 게 뭐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뒀던 것, 성전에 돈 걷어놨던 것들, 문을 성전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문 입구에서 돈을 걷어서 세금을 걷듯이 그렇게 모아놓았던 그 돈을 다 풀어가지고 성전을 보수한 데 쓰라고 다 그 대제사장 힐기야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레위 사람들하고 건축하는 사람, 목공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성전 보수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도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성전 보수하는 건 뭐냐?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다 더럽고 지저분하게 돼 있는 걸 다 청소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너진 것들을 바꾸고 깨끗하게 수리하는 작업이죠. 성전이 지금 오늘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외부의 성전도 보수를 해야 되지만은 내 안의 성전을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 안의 성전이 보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 보수는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성전을 보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보수한다는 건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수하시면서 이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깨가지고 그 모아놨던 헌금 깨서 그거를 푸는데 대제사장 힐기야한테 그 돈을 은전하고 돈을 다 갖다가 보냈더니만은 그 은전을 깨고 헌금통을 깨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다고? 율법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율법책이 재밌는 얘기예요. 율법책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사라졌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왕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쥐잡듯이 잡았겠죠. 처벌을 했겠죠. 그리고 숨어서라도 그걸 봐야 되겠다는 사람조차도 사라지게 되니까 마지막 이 성경을 어디다 숨겨놔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이 아마 거기다 숨겨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성경으로 갇혀 있었던 성경이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율법책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야 여기 이 율법책이 나타났다 왕한테 이것을 가서 전해라 그래 서기관한테 다시 돈을 보내준 그 서기관 사반에게 다시 그 율법책을 왕한테 보냅니다. 근데 왕이 그걸 읽어보라 그래서 큰 소리로 왕한테 그걸 읽었어요. 근데 그 왕이 그거를 읽는 것을 듣고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자기 마음을 찢는 표현이기에요. 오라 통제라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는데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음성을 들었니? 라고 여선지자한테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네 마음을 부드럽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연하게 회복해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내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같은 참담한 일이 겪어지지 않도록 그 때를 미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있는 이 시대에는 평안하게 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멸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리고 모든 백성과 무리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모두가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에 백성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하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율법책에 보니까 발견한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월절을 사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매 그리고 그가 왕이 돼서 18년 됐던 해에 그 유월절을 지키니라 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유월절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사라졌을까요? 유월절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유월절이 뭐지? 유월절 영어로는 Passover라고 한다. 건너뛰었다 넘어갔다는 말이다. 응? 뭐가 건너갔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렸을 때 장자의 재앙을 내렸다. 장자의 재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문설주와 임방 문 들어가는 입구에 이 들어간 입구 여기하고 양 옆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순종해서 그렇게 믿고 하면은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기 때문에 패스오버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서 바른 집에 모든 마다들 첫 번째 것들은 다 살았고 그것을 웃기고 인내하고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과 그 집안에 속한 가축들까지 첫 번째 태생이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만 명을 다 노예에서 풀어주고 자기들 금은보화까지 다 줘서 보냈던 거란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그게 유월절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지를 기억했단 말이야.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얘기해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뿌려진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세속주의,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이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해.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 세상에 이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니까 그것을 따라서 똑같이 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따라가면은 내가 잘되고 복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따라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돼. 왜? 그게 나한테 유익을 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그때로부터 종교인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선이고 좋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한다. 지금 짧은 시간 속에서 그것도 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낯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거는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이거 다 편안하게 해줄게 하면 이것을 선택한다면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한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서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종교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 그분이 좋은 분이지 이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기준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렇게 어두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먼저 다윗의 길로 가겠다라고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다윗에 비추어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을 그 기준을 다른 것에다가는 두지 못하고 어디다 두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더라. 정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정직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더라. 사람 앞에서는 정직한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다.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심을 믿고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여기 딱 나가면 우리는 무장해제하지만 나가서 무장해제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면전에서 그걸 면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그분 앞에 코람데오. 면전의식. 내 앞에 그분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 의식 속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고 사니까 그렇게 4년이 지나니까 자신을 넘어서서 나라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의 나이 16살 때 그 선택을 했고 20살 때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20살 이상 손들어봐. 20살 이상 손들어봐. 20살 이상 왜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여러분 나라를 몇 개를 바꾸고 남아? 한 사람으로 족한데.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 미친 한 사람이면 족한 것입니다. 진짜라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미쳐 정식하게 사는 그 한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오늘 20살 이상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우리가 정부에다 삿대질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다윗의 길을 행하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삶을 내가 먼저 살아내게 될 때 그 영향력이 바깥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척결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드라빔까지 멸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자기 집안 잘 되라고 바깥에 우상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다가 우상을 또 뒀어. 그것까지 다 깨부셨대. 가정 안에까지 하나님이 회복되는 거예요. 각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기 시작하고 성전이 보수가 외부와 내부의 내면에 보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게 일어납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라졌던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져 있던 말씀이 다시 내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은 숨겨져 있는 말씀이라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회개, 돌이킴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함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예배는 회복되지 않고, 순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아요. 말씀의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니까. 말씀이 회복되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망가뜨려놓은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을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사는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눈 그 이외에 치료할 이유도 없어요.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금 원하는 것을 정말로 원한다면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뭐가 회복돼요? 유월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연합,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미 하고 있었는데 율법책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가 율법책을 통해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했다?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Think about it. What he has done for you. 생각해봐라. 그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완성시켜 놓은 일이 무엇인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다 이루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 이룬 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다 이름이 나의 다 이름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유월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 말씀 안에 핵심이 되어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회복될 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돌아와서 이것을 샘플로 예를 들어볼까요? 종교개혁 당시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년 동안 교황과 사제들, 신부들의 몫입니다. 그들만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하고 신부들 교황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지멋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도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고 저렇다 그러면 저러는데 그게 전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믿는 자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처럼 무오하다, 교황 무오설,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재자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직접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틀어놓은 거예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하는 양이 작기 때문에 구원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중간 상태가 있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행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선행이 부족해서 너희 집안에서 연옥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면죄부를 사. 면죄부는 선행이 너무 많은 성인들의 쌓여져 있는 선행을 돈 주고 사는 거야. 놀랠루야. 진짜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다 믿네. 그걸 다 믿어가지고 그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서 선행의 양이 찼다고 생각해서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하러 가고 고해성사하러 루터가 늘 그랬던 거예요. 두려워서. 아, 맨날 회개를 하는데도 또 죄가 생각나. 작은 것까지 자꾸 생각나.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야, 너 죄를 좀 몰아가지고 서 있다 한꺼번에 좀 해라. 이렇게 자주 오냐? 이럴 정도로 그랬어요. 그만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지 돼. 그래서 수도도 하기도 하고 고행도 하기도 하고 그 당시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서만 몇십 년 동안 살다가 그 도 닦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래서 사막으로 나가가지고 수도한 사람 천지였었고 이게 그 당시예요. 그래서 바티칸에 가가지고서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열렬한 신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던 그 골고다 언덕의 계단을 통으로 뛰어다가 그 바티칸 성전 옆에다가 그 계단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으로 뛰어다가 거기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계단을.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건 좋지. 근데 그래야지 죄사함을 받는 줄 알고. 그래서 루터가 그걸 기어 올라가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프기만 하고. 그런데 머뜩 쫙 들어온 말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비수처럼 내 안에 싹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거 말씀하고 너무 다르잖아.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있는 것인데 어찌 이상하게 천년 동안 그렇게 닫혀 있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텐베르 거기에다가 95개 조항으로 따지듯이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기치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왜? 우리가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시아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내가 말씀 아닌 다른 것에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라고 해놓은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망가진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세우기 시작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된다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말씀의 회복운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행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 행함은 어디에 속하는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어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때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하냐는 둥,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데, 이건 다 자기가 쥐어 짜서 하기 때문에 그래.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하라고 하고 맞으니까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했더니 그게 은혜가 돼서, 감사해서, 그 감사가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감사해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세 번째, 오직 은혜로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말씀으로 율법책이 발견되어지죠. 그것을 믿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더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 속에 꽂혀 있는 이 말씀 속에 꽂혀 있는 수많은 은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수많은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 삶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동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데스다, 어쩌다가 천사가 한번 왔다가 가면 한 명 구원받아,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근데 예수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책에는 이게 치료받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예요. 이게 다 이 두꺼운 책에 있는 내용이. 근데 어쩌다가 내가 읽다가 한번 휙 은혜가 되어지면 이게 천사가 오는 거야. 그럼 그때 깨달음이 있고 한번 딱 은혜가 오면 그때 은혜를 받는 거야. 그때. 그러다가 또 다음번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네. 안 오면 계속 기다리고 있다 죽는 거야. 성경을 내 손에 끼고 있어도 성경이 성경이 아니야. 근데 언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졌다라는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꽂혀있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쩌다가 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날마다 동하는, 할렐루야, 날마다 동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경험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말씀이 아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가 나와 연합되어져 있음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오신 분들은 메롱, 후회할 일만 남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깊었거든요. 근데 어제 누가 말씀을 전했는가? 우리 다정 전도사님 말씀 전했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나를 바꾼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으로 있었던 말씀이 개인의 삶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유월절 연합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바꿔나가는지. 여러분,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본질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는 암흑시대가 암흑이었던 이유는 본질이 빛인데 빛된 본질 말씀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그 안에 덕지덕지 붙어서 껍질이 되어졌기 때문에 형식과 전통과 인간들이 껍질이 되어져서 말씀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과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과 주변이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개혁이 종교개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말할 것 없이 중세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가서 데모하면은 그런 일이 해결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변화되기 시작할 때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 말들을 개인이 경험하신 분들은 그 개인의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저는 새로운 종교개혁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삶이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와 연합된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깊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뛰는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또 다른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연합의 의미를 알고 나의 죽음이 무엇이며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것에 동참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가슴으로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진짜 이 말씀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정말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부분을 바꾸면 되지? 오늘 먼저 하나님께로 인식하고 돌이키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우상과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것들을 척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면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디쯤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멀리 가 있는가 그걸 지적할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깊게 구체적으로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